오늘은 너와 내가 5,000일이 되는 날이야. 근데 내가 너를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어. 근데 거기가 넌 어떤 곳인지 몰라. 그냥 내 손을 잡은 상태로 너는 그냥 끌려가고 있어. 너는 계속 나한테 어디로 가는 거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를 데리러 가고 있어. 너를 데려가고 있는데 어디 모르는 펜션 같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왜 오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갑자기 눈을 가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을 했어. 근데 너는 자꾸 싫다고 하길래 내 손으로 뒤에서 눈을 가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하트 모양의 촛불과 천장이 엄청 많은 풍선과 벽에 5,000일 기념일 축하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 그러고는 내가 그 하트 안에 있는 촛불 안에 들어가서 준비했던 반지와 장미꽃을 무릎 꿇고 너에게 주려고 하고 있어. 너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놀라고 울먹울먹 근데 나는 너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서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 5,000일 동안 나와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안아주는 것밖에 없네. 보면 딱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 첫 번째, 고마워. 두 번째,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나는 너에게 반지를 건네주고 있어. 나는 그저 울고만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고 있는 거야. 나는 살짝 쪼그려 앉아서 위로 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사귀는 5000일인데 우리 기쁘게 기념하자. 이제 그만 울고 기쁘게 기념하자. 이제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같이 그 집 안으로 들어왔어. 옆에 식탁 위에 내가 차려놓은 음식과 술 한 잔에 같이 식탁에 앉았어. 너와 내가 식탁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케이크와 내가 만든 스파게티와 그리고 내가 만든 요리를 같이 먹으려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자꾸 울어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고개만 밑으로 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 자꾸 울면 울지 않을 때까지 키스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앉아있는 너의 뒤로 가서 볼에다가 먼저 한번 고개를 돌려서 그 다음 키스를 조금씩 울음을 그치기 시작했어. 근데 서로의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바로 침대로 내가 너를 끌고 가고 있어. 조금 거칠게 너를 눕혀놓고 단추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내가 좋아하는 속옷을 입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올라타고 너를 바라보는데 너가 엄청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내가 더 흥분이 돼서 너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을 한 개씩 벗기는데 이렇게 키스를 키스를 하면서 보니 서로의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야. 남자는 너의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점점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너와 내가 같이 이렇게 아. 가자. 식먹